저렇게 웃음 짓는데 그 지나친 시간 속에 우연히 스쳐가듯 만났던 그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희미한 어둠을 뚫고 떠나는 새벽빛처럼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열로 알 수 없는 내 마음